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특사일행을 접견하신 소식을 1일과 2일 쿠바의 브렌사라티나 통신, 신문 그란마, 텔레비전 방송, 릴로후 방송, 러시아의 다스 통신, 중국의 신화 통신, 홍콩 대공보, 문회보,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환구망, 국제방송망, 일본의 교도 통신, 라오스 신문 비엔티안 타임스, 미얀마 신문 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 미국의 VOA 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전구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전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보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문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